가득 물을 쥐고 가지마. 외로운 이 세상 홀로 걷는 사람은 가슴 가득 눈물 쥐고 가는데, 멀고 먼 이 길을 홀로 가야 한다면 차라리 이별 없는 나타 가들이 저같은 세상에 버려져야 한다면 차라리 나타처럼 살아. 외로운 이 세상 홀로 걷는 사람은 가슴 가득 눈물 쥐고 가는데, 멀고 먼 이 길을 홀로 가야 한다면 차라리 이별 없는 나타나들이 저 같은 세상에 버려둬야 한다면 차라리 나타처럼 살아. 가슴 가득 물을 쥐고 가지마.